점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다오. 사랑하고 있는 마음 버리지 말아요. 너무나 아쉬웠던 사랑이기에 아픔을 씻어 주신 당신이 돌아오길 빌고 있어요. 나는 어이해야 하나요? 기다리다 지친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무정하신 그대인 것만 사랑한 이내 마음 애정을 생각해서 돌아오세요.